Bitches. Wallamış, machine gun, dağıtırı barıcı, machine gun, du-du-du-du-du-du-du-du, machine gun, du-du-du-du-du-du-du-du, vayak nemsega nane, them bitches tryna copy my shit, copy my shit. Machine gun, machine gun, machine gun, machine gun, machine gun, machine gun, machine gun, machine gun, machine gun, machine gun, do do do do, machine gun. I told you motherfuckers. Woo! West Side, Soul City, 여기는 놀이터, Soul City. 저 봐 저 병신들은 꼬셔래. 나 비웃지 널 다 선글라스는 안 멋있게 감해 블랙홀 스튜디오는 무기고 상권총 내 양손 딱 총 다 집어넣을 때까지 막기 전에 나는 손만 대면 다 터질 때 머리에 험벌 네 가슴에 험벌 네 귓구멍에 험벌 머신건 머신건 머신건 네 머리에 험벌 네 가슴에 한발 네 귓구멍에 한발 머신건 머신건 머신건 Long time now see 그게 난 무척 바빴지 취미 없는 만큼 통장에 쉼표를 달았지 XELOW 급해 시계를 거꾸로 찾지 아차차 주말엔 한국에 없으니까 날 찾지마 대중 노래하는 놈을 밟하는 게 싫다면 귀를 막어 아니 아예 친구들은 만나지만 내기가 나오니까 입을 닫어 아니 아예 이불 속에 누워서 과자 듣고 편안하게 TV 틀어 그 다음에 엠넷 들어보니 내가 나와 열받아 하던 대로 버플 다루 Oh yeah oh yeah 쿠시 쿠시 baby Me know Zion T We got 정세자루 니들 머리는 관역 click 서울시 한가운데 벌어진 반역 bitch 달팽관에 고개 숙여 R.I.P. 두두두두 우리 엔진 소린 부르르릉 Like a jet plane 반면에 니들 건 search engine 구글 구글 밖에 비 온다 주룩주룩 우리 새순 걸어금어 구름 이를 모습은 흡사 군둔이 선어건 우리가 먹는 것선 두두두두 신분증은 없어 I go loco If you want my photo Tranquilo 베베 꼬지 마라 바삐고 행보는 여자 앞에서나 해 Amigo 내 머리에 험벌 네 가슴에 험벌 네 귓구멍에 험벌 머신건 머신건 머신건 네 머리에 험벌 네 머리에 험벌 네 가슴에 험벌 네 귓구멍에 험벌 머신건 머신건 머신건 내 머리에 험벌 네 가슴에 험벌 네 귓구멍에 험벌 머신건 머신건 머신건 네 머리에 험벌 네 머리에 험벌 네 가슴에 험벌 네 귓구멍에 험벌 머신건 머신건 머신건